동화 한국어 버전 완두콩 다섯 알. 옛날 옛날에 콩꼬투리 속에 다섯 개의 작은 완두콩이 살았어요. 그들은 모두 달랐지만 함께 살고 있었죠. 아직 콩꼬투리가 닫혀 있었거든요. 콩들은 너무 작아서 태양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루 종일 잠을 잤죠. 그러나 밤에는 서로 대화를 나누었고 주변의 음악을 듣곤 했어요. 특히 달의 노래를 들었죠. 달은 초승달일 때 은으로 된 줄을 가장자리에 묶었어요. 달은 하프 연주를 하며 콩들을 위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곤 했죠. 보름달일 때는 드럼을 연주했어요. 완두콩들은 달이 연주하는 우렁찬 드럼 소리를 들으며 잠에서 깨어나겠죠? 그러나 콩들은 달의 음악에 대해 반응이 각각 달랐어요. 난 이 드럼 소리가 정말 좋아. 둥둥둥. 난 이 음악이 참 좋아. 난 캐스터네츠가 좋아. 마음이 진정되거든. 난 달이 하프를 연주하는 게 좋아. 정말 아름답거든. 듣기 좋아. 왜 좀 조용할 때는 없는 거야? 음악은 잊어. 난 가능한 한 많이 자는 게 좋아. 그냥 삶이 흘러가는 대로 가자고. 넷째 콩은 매우 게을렀어요. 하루 종일 잠자기를 좋아했죠. 다섯째 막내는 다른 네 개의 완두콩들과는 많이 달랐어요. 나는 모든 종류의 음악이 다 좋아. 캐스터네츠, 드럼, 그리고 하프도. 각각 모두 특별하고 그 소리를 듣고 있는 날 행복하게 해주거든. 완두콩들은 하루하루 여물어갔어요. 그들은 다 자란 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이제는 콩꼬투리 안이 비좁아지고 있다는 걸 콩들도 느꼈어요. 옆으로 비켜줄래? 난 움직일 공간이 없어. 나도 자리가 없어. 여긴 답답해. 콩꼬투리가 너무 비좁아서 살 수가 없어. 맞아. 여기에서는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다고. 나를 위한 공간을 좀 마련해줘. 내가 제일 작긴 하지만 움직이기 힘들다. 모두들 불평하면서 서로에게 옆으로 옮겨달라고 했죠. 갑자기 콩꼬투리가 갈라지며 열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자 강한 빛이 들어왔어요. 안 돼. 누가 콩꼬투리를 열었지? 말도 안 돼. 날 좀 제대로 잘 수 있게 두지 그래. 콩꼬투리를 다시 닫아줘. 제발. 난 눈조차 뜰 수 없다고. 지금은 불가능해. 자연의 어머니가 여신 거라고. 와, 콩꼬투리가 터졌어. 야, 참 행복해. 몇 분 후, 햇빛에 모두들 편안해졌을 때 완두콩들은 토론하기 시작했어요. 우린 기회를 얻은 것 같아. 어떤 기회? 밖으로 나가서 세상을 볼 기회. 그게 좋은 생각이라고? 바깥 세상은 우리에게 위험할 것 같은데. 왜 우리는 가능성에 대해서 토론하느라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거지? 난 밖으로 나가서 세상의 다른 색들을 보고 싶어. 콩꼬투리 밖의 삶을 즐기고 싶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난 좀 더 자고 싶으니까. 한번 해보자. 콩꼬투리를 떠나는 게 좋은 생각이라고? 우린 여기에 꽤 오래 있었어. 우린 바깥 세상을 몰라. 나가서 재밌게 지내보자. 이제 이 좁은 콩꼬투리에서 자유로우니까. 완두콩들은 한동안 토론하더니 콩꼬투리 밖으로 나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들은 모험이라 생각하며 도전하기로 했죠. 하나씩 하나씩 콩꼬투리 밖으로 미끄러져 내려갔어요. 줄기를 제대로 잡아! 어디로 착륙할지 모르겠네! 조심해! 나 잡아봐라! 잠자기 좋은 곳에 떨어지면 좋겠다. 너희들 모두 어디에 있어? 날 혼자 두지 마. 여기는 미끄러워. 완두콩들은 콩밭의 고랑에 떨어졌어요. 모두들 매우 기뻤죠. 난생 처음 세상을 탐험하는 중이었으니까요. 와, 여기는 참 아름답다. 맞아, 여기게 되어 행복해. 공꼬투리를 나오기로 한 건 현명한 결정이었어. 나 자고 싶어. 날 위해 좋은 곳을 찾아줄래? 얘들아, 봐. 우리는 땅 위에 높이 솟은 가지 위에서 살고 있었어. 콩들이 자신의 눈에 비친 새로운 세상에 대해 토론하고 있을 때 한 소년이 지나가다 콩들을 봤어요. 아하! 이 콩들은 내 새총에 딱 맞겠는데 지금 바로 주워야겠다. 소년은 완두콩을 하나씩 주웠어요. 첫 번째 콩은 다른 콩들이 볼 수조차 없는 먼 하늘로 날아갔지요. 난 이제 죽겠구나. 그러고는 소년은 둘째, 셋째, 넷째 콩을 새총으로 날려보냈어요. 누가 제발 나 좀 도와줘. 어디에 떨어질지 모르겠네. 이 녀석이 재미삼아 우리를 죽이고 있어.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잠잘 수 있는 곳에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 다음으로 막내가 날아갔어요. 와, 나비처럼 구름 속을 날고 있어. 나의 운명아, 내가 잘 살 수 있는 곳으로 날 데려가줘. 막내 콩은 창턱에 떨어졌어요. 와, 고맙게도 안전하게 착륙했어. 막내가 창문을 통해 바라보니 한 소녀가 침대에 누워있는 것이 보였어요. 소녀는 아파서 계속 기침을 하고 있었죠. 소녀의 어머니는 소녀에게 좀 먹으라고 부탁하고 있었어요. 제발 수프를 좀 먹으렴. 병과 싸울 힘을 줄 거야. 죄송해요, 어머니. 더 이상 먹을 기분이 아니에요. 먹지 않으면 어떻게 다시 강해지고 건강해지겠니? 완두콩은 어머니가 딸을 먹이려 노력하는 것을 보았죠. 그러나 소녀는 너무 아파서 먹을 수가 없었죠. 어머니는 매우 걱정이 되었어요. 밤이 되어 소녀가 잠에 들자 어머니는 기도를 했어요. 제 아이가 병에서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더 이상 고통받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건강할 수 있는 축복을 베풀어주세요. 제 딸의 삶을 위해서 당신께 간청합니다. 완두콩도 역시 어머니와 딸 때문에 슬펐어요. 늦은 밤, 완두콩은 창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늘에 뜬 보름달과 함께 완두콩은 소녀를 위해 드럼에 맞춰 노래를 불렀죠. 등등등 내 노래를 들어봐. 등등등 내 노래를 들어봐. 누구세요? 지금 무슨 소리를 들었는데 누구세요? 나야, 여기 창문에 있어. 너 지금 말하고 있어? 완두콩이 말하는 건 처음 봐. 난 노래도 할 수 있어. 널 위해 노래하고 있었어. 달의 드럼 연주와 함께. 달의 드럼? 응, 달은 보름달일 때 드럼을 연주해. 하지만 난 들을 수가 없는걸? 넌 특별한 완두콩임에 틀림없어. 이 세상에 있는 모두가 다 특별해. 그리고 모든 것에는 음악이 내재되어 있어. 우린 단지 집중해서 그 음악을 들어야 해. 너의 말은 나도 달의 드럼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건데 그게 가능해?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가능해. 아, 그래. 난 드럼 소리를 들을 수 있어. 내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잖아. 아니, 한 가지 나한텐 불가능한 게 있어. 그게 뭔데? 난 병이 낫지 않을 거야. 그런 말 마. 만약 내가 완두콩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된다면 그러면 너도 다시 좋아질 거야. 하지만 넌 단지 콩이잖아. 그것 말고 뭐가 될 수 있는데? 당연히 될 수 있지. 너 자신을 믿으면 너도 무언가 될 수 있어. 만약 내가 다른 무언가가 된다면 너도 나을 거란 사실을 믿을래? 좋아, 그럴게.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소녀는 완두콩과의 대화가 기억났어요. 소녀는 창에 있었던 완두콩을 찾아보았지만 거기에 없었어요. 아, 그건 아마 꿈이었나 봐. 콩이 어떻게 말을 해. 소녀는 창으로 가서 창밖의 상쾌하고 화창한 아침을 보았어요. 밖은 무엇이든 아름답구나. 콩이 말한 대로 병이 나을 거라고 믿으면 안 될까? 내 생각엔 곧 좋아질 것 같아. 막내 콩은 약속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중이었어요. 창밖에서 머무르며 스스로를 며칠 동안 흙먼지에 둘러싸야겠죠. 그 후 겨울이 오자 흙먼지는 막내를 눈 속에서 살아남도록 도와주었어요. 매일 막내는 자신의 목표를 향해 스스로를 밀어붙였어요. 며칠만 더 이 상황을 견디면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해야지. 막내 콩은 강한 의지로 겨울 내내 살아남았어요. 계절이 바뀌고 막내는 싹을 틔웠지요. 막내 콩은 식물로 변했어요. 가지가 있고 아름다운 꽃이 있는 식물이었죠. 어느 날 소녀의 어머니가 창밖에서 아름답게 발아한 콩나물을 발견했어요. 이것 좀 봐. 창턱에 싹이 난 완두콩이 있어. 우와. 하지만 여기에서 어떻게 자랐지? 저에게 약속했어요, 어머니. 완두콩이 약속을 지킨 거예요. 뭐라고? 누가 약속을 지켜? 완두콩이요. 콩이 싹이 되었어요. 이제 넌 나을 거라고 믿어요. 콩이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면 왜 저라고 안 되겠어요? 그래, 얘야. 물론이지. 넌 곧 나을 거야. 소녀는 완두콩의 새싹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소녀의 어머니는 감사하며 싹을 돌보았답니다.